설레이는 이 매일은 무엇일까요? 이유 없이 웃고는 하죠. 두근대는 내 가슴이 들릴 것 같아 조심스레 숨겨두었죠. 손을 잡아요 라라라 눈을 보아요 운명인가요 우리 사랑이 불어 불어와 내 안에 불어 불어와 그대와 꽃길 걸으며 사랑이 지금처럼 곁에 있어요.